일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생각 말고 이거나 들어보쇼. 현생에서 미친 듯 달려야 밥 먹을 수 있는 아파트라쇼. 태어날 때 일이 날 줄 알았겠어. 다시 태어나도 못 알았겠어. 그냥 나온 김에 사는 거지. 다 같은 거지 우리 인생살이. 목표를 위해 yeah, do you like a rabbit? 그러니 얼른 내게 show me something. 난 보여줄 테니 what? 건너 대체 꿈이 뭐니? 되는 일이 없다고 투덜대지 마. 안 되면 될 때까지 앞만 보고 가. 세상을 탓하기 전 나를 돌아봐.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뀔 거야. 그저 걸어갈 대로 쉬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게 한 발 앞에 있으니. 그저 걸어갈 대로 쉬어가. 저 스킵 고이 네버 고 백 아들 빠들 버티고 가들 가들 채워가는 하늘 달려가는 한들 달라질게 뭐 있겠어. 잡히 부딪혀야 할거 요. 부러지더라도 쳐야지 요. 억울하면 역을 떠야지. 다 똑같은 레이스 출발점은 달라도 결승선은 모두 다 똑같다고. 되는 일이 없다고 투덜대지마. 안되면 될 때까지 앞만 보고 가. 세상을 탓하기 전 나를 돌아봐.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뀔 거야. 그저 걸어갈 대로 쉬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게 한 발 앞에 있으니. 그저 걸어갈 대로 쉬어가. 넘어지더라도 주저앉지 마. 또 일어서 좀 힘들어도 멈추지 마라 boy. Yo, 잠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봐 boy. 잠의 형제 국민 여러분 후민전을 물쓰는 모두 멈추지 마라. 무한 경쟁이야. 넘어지면 숨쉬고 다시 전쟁이야. 인성쟁이야. 다같이 밭길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안그럼 cause the bus don't press the buzz just a failure first. 잠시 멈춰서 숨 한번 들이쉬. 그저 걸어가